그리 울 적에 꿈에 아재도 모르고 해버리 저버리 머리 그랬지 마 꿈이라고 생각을 말고 자주자주 보여주면 너와 일생을 오래되었다 아이고 대고 허허 건디 이 사랑이 그리워 벽상에 걸린 오동 악년하여 내려놓고 봉고고 시름 섞어 깨서 탄지 나도 모르게 눈물만 흐르네 아이고 대구 전하 전제 이 몹쓸 사람아 자주야 两万轮，他中国飘金阳黑云，沉默不闻，一路过平地住的爱国，天国好。Hey